짧은 순간 피어나는 걸 댓글 하나 없이 완벽했던 시작을 넘어 무슨 파란빛이 파고들어 어지럽힌 걸 Mystery Hysteric Oh oh oh 눈 깜짝할 그 순간 번져버린 노란 blue 소리 없이 다가와 내게만 펼쳐낸 신기루 Love is for one 빛을 향해 발을 디뎌 Not the answers But now they mean nothing Cause these all come here with something 새 문을 열고 또 열수록 점점 더 커지는 너만이 가득한 four walls 또 다른 색깔의 new walls 깊이 빠져드는 new world 가장 같은 나 난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어